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사랑의 세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문기창 작사, 차경주 작곡인 가요 사랑의 세계는 주체 90일 200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오늘 우리 인민들 누구나 다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더욱이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아훈돌, 조선인민군 창군 이른돌 쓸 성대에 맞이한 뜻깊은 육사의 해에 창작된 것으로 해서 우리 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우리 시대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가요는 가사 표현이 생동하면서도 진실하고 깊이가 있는 것을 아유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요의 독특한 가사 형상은 소박하면서도 정답고 지향적인 선율 정수로 하여 더욱더 이치를 띠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4개 악단으로 되어 있는 보통 속도의 노래 선율은 씨내림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높은 사상 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민의 생활의 정다운 길동무로 뜨거운 심장의 노래되어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성 작사 오마진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8, 1999년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용돕족을 노래한 대표적 성가 작품들 중에 하나로서 천만 국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요로와 같은 흠모와 존경의 마음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선군 정치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그 존엄과 위용을 세계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 장군님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해주시고 그 밝은 앞날까지 마련해 가시는 위대한 수호자이시라는 사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지심 깊이에서 끓어오르는 영암과도 같이 뜨겁고 승음하면서도 열렬하고 격동적인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만대의 길이 존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 흉령 용도업적을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며 주체조선의 하늘가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